SPM 뉴스 6월 9일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뉴질랜드에 건설 붐이 불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 건수가 전년 대비 2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뉴질랜드 건축 붐에 관해 SYK건설 레나 양 디자인 실장을 인터뷰하였습니다. 보다폰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통상위원회에 의해 법원에 고발되었습니다. 보다폰이 2014년도에 15,000명의 고객에게 9만 불을 초과 징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간 오클랜드시는 파손된 버스 정류장 수리를 위해 250만 달러의 비용을 들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손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들은 학교 앞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루아페후 화산의 분화 가능성 경고가 있습니다. 루아페후 화산의 분화 가능성 경고는 2008, 2011, 2012년과 올해에 발령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주요한 분화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헬렌 클락 전 뉴질랜드 총리가 올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순위 22위에 올랐습니다. 클락 전 총리는 금년 말로 임기가 끝나는 반기문 총장의 유력한 후임자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으며 뉴질랜드 국민당 정부도 초당적으로 이를 지지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노인 정당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공식 정당으로 등록해 후보를 낼 예정인 노인 정당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이슈, 특히 노령자 연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뉴질랜드가 4년 연속 세계 최고의 여행지로 선정됐습니다. 2016 텔레그래프 트래블 어워드 결과입니다. 유명 관광지를 자전거로 달릴 수 있는 도로 건설에 2,5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뉴질랜드 전국의 사이클 트레일은 2,500km 정도입니다. 2016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서 우리 교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멜리사리 의원실에서 보내온 2016 예산안 내용도 들어봅니다. 지난 5월은 뉴질랜드 기상청이 관측을 시작한 1909년 이래 가장 따뜻한 5월이었다고 합니다. 올 겨울도 예년보다 따뜻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 기온은 예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오클랜드시는 파손된 버스 정류장 수리를 위해 250만 달러의 비용을 들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손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들은 학교와 버스 정류장들로 특히 우타후후 칼리지, 버켄헤드 프라이머리, 투슨 프라이머리 학교와 버스 정류장들의 경우 2013년 7월 이후 10차례 이상이나 파손되었습니다. 오클랜드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총 2,220곳 이상의 버스 정류장 복구 작업에 20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해오고 있어 예산 낭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정류장 유리의 경우 교환과 파편 청소에 평균 350달러가 들었다지만 오클랜드시는 안전법에 의거해 충격에 더 강한 재질의 판으로 교체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다폰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통상위원회에 의해 법원에 고발되었습니다. 보다폰이 2014년도에 15,000명의 고객에게 9만 불을 초과 징수했기 때문입니다. 보다폰은 2013년 8월에 레드 이센셜즈라는 모바일 플랜을 월 79불 가격으로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1월 요금이 월 69불로 변경되었는데 그해 12월까지 약 15,000명의 고객에게 잘못된 인보이스를 발송해 9만 불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보다폰은 초과 징수는 실수였고 그 후 이를 수정했다고 밝혔지만 보다폰은 통상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98%의 고객에게 환불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잘못된 요금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기 때문에 고발 조치되었던 것입니다. 보다폰은 2014년 1월에도 2009년 7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서비스된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플랜인 브로드밴드 라이트의 약관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커머스 커미션의 지시로 11,000명의 고객에게 27만 달러를 환불한 적이 있습니다. 이 플랜은 3개월 무료 프로모션으로 14만 6천명의 고객이 가입했었는데 고객이 월 10불의 서비스 요금을 원치 않으면 꼭 테스트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최근 뉴질랜드에 건설 붐이 불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 건수가 전년 대비 2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에 전국적으로 발부된 건설 허가의 숫자는 2,242건이며 지난 4월은 2,390건으로 나타나 증가폭이 6.6%였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8년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건설 허가 중 사업이나 인프라 시설이 아닌 거주가 가능한 주택 건축의 경우 지난해 4월에 비해 28%나 상승한 1,742건을 기록해 2007년 이후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가장 주택이 부족한 도시는 오클랜드로 나타났는데 작년 4월에는 총 912건의 건축 허가가 발부된 반면 올해 4월은 699건밖에 발부되지 않아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건축품에 관해 SYK건설 레나 양 디자인 실장을 인터뷰하였습니다. 건축품이 지금 한 저희가 볼 때는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는 이 상황이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실버베일이나 뭐 이쪽 외곽 쪽은 지금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티도 전체적으로는 뭐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건축품은 저희가 볼 때는 앞으로 3년까지는 지금 상황에서 많이 이제 호황이 될 거고 현재는 5년까지는 어쨌든 건축품이 뉴질랜드에 이제 오클랜드 쪽으로는 일어날 거다라는 걸 저희가 보고 있어요. 건축 허가에 리노베이션이나 인테리어 등의 증개축도 포함되나요? 리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들어가지 구조 변경이 들어가잖아요. 구조 변경이 들어가서 방을 새로 하나를 더 증축을 한다든가 방 하나가 있으면 이제 집을 살 때 가격이 틀려지거든요. 그런데 공간은 넓은데 방 하나를 만들어야겠다 하면은 시티 카운틀에 인허가를 다 받아야 되고요. 오피스 같은 경우도 칸막이가 설치됐을 때 막히면은 소방 코스부터 모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는 집권 후 8번째 예산안인 2016-2017 예산안을 지난 5월 26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 주요 내용에서 우리 교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위주택 분야에서 소득에 따른 렌트 보조비가 인상됩니다. 오클랜드에 750군데 이상 사회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2억 5,800만 달러가 책정됩니다. 아동 청소년 가족 분야에 2억 달러가 지원됩니다. 보건 예산이 22억 달러 증액됩니다. 대장암 검진 프로그램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3,900만 달러가 지원됩니다. 담배세가 매년 10% 인상됩니다. 교육 분야에서 신설되는 9개 학교에 8억 8,250만 달러가 지원되고 교실 480개가 증축됩니다. 환경 분야에서 하천, 호수, 수원지 관리에 1억 달러가 지원됩니다. 재정 흑자는 2016년에는 6억 6,800만 달러, 2019년까지 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제 성장은 향후 5년 동안 2.8%로 전망되고 실업률은 2018년에 5% 밑으로 떨어지고 인플레는 2017년에 2%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국민당 한국인 국회의원 멜리사리 의원실에서 보내온 2016 예산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민당 정부는 뉴질랜드 국민들이 삶에서 자신의 최선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젊은 국민들을 향한 주의 깊은 초기 투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 자신과 그들의 가정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회의 이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 예산안은 652밀리언 달러 상당의 사회적 투자 패키지를 포함시키며 향후 4년간 취약계층의 뉴질랜드 국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에 개입하고 투자하여 그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패키지에는 아래의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규 서비스와 지원, 더 많은 젊은 국민들이 트레이닝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에 61밀리언 달러를 투자. 복잡한 의료 조건을 가진 국민들을 포함한 더 많은 국민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50밀리언 달러를 투자. 교육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15만 명 가량의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43밀리언을 투자. 대략 2,500개 완어가 완어우라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40밀리언 달러를 투자. 더 따뜻하고 건조하고 튼튼한 주택을 위한 36밀리언 달러의 투자. 전과자들이 커뮤니티에 다시 속해 있을 수 있도록 20밀리언 달러를 투자. 사회적 투자는 취약계층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당 정부의 핵심 도구입니다. 정부는 뉴질랜드의 육아와 보호 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동 중심 접근법은 예방, 개입, 지원 서비스, 전환 지원, 그리고 청소년 범죄 및 범죄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2016 예산안은 이러한 새로운 접근법과 기존에 있던 서비스의 늘어난 수요를 지원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젊은 국민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지되며 그들이 성인기에 접어들어 본격적인 삶을 살 때에 제대로 갖추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예산안에 포함된 사회적 투자 패키지는 복지에 대한 국민당 정부의 최근 접근법을 반영합니다. 정부는 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수혜자 숫자를 줄였으며 지난 4년간 이루어진 정부의 결정들로 인해 미래 납세자들에게 복지 시스템의 재정 예측 비용이 12빌리언 달러가 줄었습니다. 헬렌 클락천 뉴질랜드 총리가 올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순위 22위에 올랐습니다. 현재 유엔개발기금 대표이자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 거론 중인 클락천 총리는 포브스가 발표한 2016년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여성 백인 순위 중 22번째 자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작년에 비해 순위가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지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9년 동안 노동당을 이끌고 3번의 총리직을 연임했던 클락천 총리는 이후 전 세계의 170여 개 사무소에 8천여 명의 직원을 거느린 유엔개발계획이 사상 첫 여성 수장이 된 바 있습니다. 클락천 총리는 금년 말로 임기가 끝나는 반기문 총장의 유력한 후임자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으며 뉴질랜드 국민당 정부도 초당적으로 이를 지지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노인 정당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공식 정당으로 등록해 후보를 낼 예정인 노인 정당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이슈, 특히 노령자 연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창당 준비위원회는 노인이 국회에서 더 의미 있는 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며 뉴질랜드 노령자 연금 해외 연금 공제에 대한 불공정을 핵심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인 정당 준비위원회는 현재 정당 멤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약 7만 5천 명이 넘는 독자들이 참여한 2016 텔레그래프 트래블 어워드 결과를 발표했는데 뉴질랜드가 4년 연속 세계 최고의 여행지로 선정됐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마오리 문화, 영화 반지의 제왕 촬영지였던 미드러스, 모험의 나라에서 즐기는 번지 점프, 사륜 구동 차량으로 달릴 수 있는 90마일 비치, 세계 최고의 산책로, 밀포드 트랙, 활발한 화산 활동과 온천을 경험할 수 있는 로토루아 등 총 26가지가 선정 이유로 꼽혔습니다. 유명 관광지 자전거 도로 건설에 2,500만 달러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은 앞으로 4년간 투자되는 것으로 센트럴 오타고 지역, 그레이트 라이즈, 536km를 연결하는데 예산 1,300만 달러가 이미 책정됐다고 합니다. 센트럴 오타고 지역 외에도 퀸즈타운 트레일, 오타고 센트럴 레일 트레일, 록스버 조지 트레일, 그리고 컬타볼드 트레일 등에도 예산이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 전국의 사이클 트레일은 2,500km 정도입니다. 그린하우스 가스 인벤토리가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의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가스 배출은 1990년 이래 23% 증가하여 2014년에 8,110만 톤의 가스를 배출했습니다. 그중 농업과 에너지 분야의 배출량이 전체 가스 배출의 89%를 차지했습니다. 농업 분야의 배출은 1990년 이래 15% 증가하였고 에너지 분야는 36% 증가했습니다. 뉴질랜드의 1인당 가스 배출량은 호주보다는 적지만 한국과 일본보다는 높습니다. 지난 5월은 뉴질랜드 기상청이 관측을 시작한 1909년 이래 가장 따뜻한 5월이었다고 합니다. 평균 기온이 12.9도로 1981년과 2010년 사이에 5월 평균 기온보다 2.1도가 높았습니다. 가장 더운 도시는 오클랜드였고 가장 추운 도시는 더니든이었으며 가장 비가 많이 온 도시는 웰링턴이었습니다. 높은 해수 온도로 인해 발생한 폭풍이 잦았던 팔머스톤 노스, 그레이마우스, 호키티카 또한 비가 많이 온 지역이었습니다. 올 겨울도 예년보다 따뜻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 기온은 예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시티 노숙 인구가 3년 전에 비해 2.5배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올해 스카이 타워에서 반경 3km 내에 살고 있는 노숙 인구는 177명으로 2013년 68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노숙을 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집을 가지고 생활하려면 몇 달에서 몇 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오클랜드 카운실 행정관 크리스 페럴리 씨는 말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노숙자들 중에 여성의 숫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오리의 비율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체 노숙자 중 마오리는 2014년에 42%에서 올해 53%로 늘어났습니다. 유럽 출신 뉴질랜드인은 30%에서 33%로 증가했고 퍼시픽 아일랜드 출신자는 9%였습니다. 월드뉴스입니다. 칠레와 볼리비아가 강물의 사용권을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칠레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국경에 흐르는 강물이 국제적으로 개방된 공동의 것임을 확인해달라며 이웃나라인 볼리비아를 제소했습니다. 에랄도 무노스 칠레 외무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국제사법재판소가 신라라강을 국제적인 강으로 판단해 우리에게도 사용권을 부여하기를 원한다며 신라라강 논쟁에 대한 볼리비아의 적대적인 태도 탓에 자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볼리비아도 지난 3월 남부 포토시주 서남부 지역에 있는 신라라 수원에서 발원한 강물을 칠레가 대가 없이 이용한다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신라라 강은 유엔 환경계획이 지목한 세계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역입니다. 정치, 경제, 역사, 주권 문제가 모두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볼리비아 정부는 신라라 수원에서 나오는 강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용료를 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물 흐름을 막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칠레 입장에서 물이 흐름이 끊길 경우 생태계와 인근 주민의 생존권이 걸린 절박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교민 뉴스입니다. 슈퍼 골드카드 소지자들의 대중교통 이용 규정 설명회가 6월 21일 1시 40분 한인회관 강당에서 개최됩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슈퍼 골드카드 소지자들은 AT호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직도 버스 카드를 전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12만 5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부가 버스 무료 서비스 규정을 개정한 이후 65세가 넘는 시민들은 특별 전자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적어도 신청 첫 단계에서 직접 전화하거나 서비스 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상 SPM 뉴스였습니다.